난 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얼잡힌 백합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아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